정신없이 흘러버린 시간 속에 모든 기억이 사진 속에 홀로 남아 영원토록 너를 기다려. 잊고 지낸 많은 날들, 소중한 내 사랑 추억이 10년이나 지난 후에 아파하는 그런 사랑을 나 이젠 다 잊을게. 나 모두 다 잊을게. 사랑했던 기억마저도 말해줘. 너는 내게 좋은 친구라고. 나 이젠 다 잊을게. 나 모두 다 잊을게. 사랑했던 기억 Da-de-da-de-da.